남조선의 국민일보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에 의하면 성주군의 농민들이 7월 30일 미국과 괴뢰 패당의 사드 배치 책동의 항거에서 참외밭 갈아엎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.